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돌세 주마이오 사비주의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오형진 제1번 조선인 추모대표단 단장은 1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회견에서 그는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청년과 제1조선인 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힘들세라 주저앉을세라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다고 하면서 제1조선인 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졸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상도 영도도 동망도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오늘 청년의 애국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어떤 전지풍파가 닥쳐온데도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만 굳게 믿고 따르며 주체의 길 애국의 적의 전말리길을 꿋꿋이 고려나가겠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